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며, 지극히 낮은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죠. 그게 너무 길어서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낮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여서 예배합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낮은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최선이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이 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지극히 낮은 이웃들을 내게 있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주 동안 설교를 했었죠.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 세상 일반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고쳐야 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걸맞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극히 낮은 이웃을 우리가 이제 섬기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못 배우는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품고 한 달에 41불씩 후원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서 41불이 안 나오겠습니까? 41불이 최선이 아닌 분들은 제가 10불, 내 가정이 하나, 한 명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최선을 다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영성이 강해야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강하다는 것은 곧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성이 강하다? 그건 뭐냐?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 약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사단이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유혹하면 그냥 훅 달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게 됩니다. 영성이 강하면 사탄이 유혹을 하더라도, 사탄이 시험을 하더라도 그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강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면 뭘 못하게 하겠어요? 자질꼴질 뭐 사소한 일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키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성이 약한 자들은 바로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이 비전 선언문, 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성이 강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영성이 강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본문에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왜 나가셨습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러 나간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지 굶주렸을 때에 이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신 주 목적, 주된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시험 받는 것이 광야로 나가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시험 받으러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마귀가 시험하러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기다리면서 그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40일 금식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러 올 것인데,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것인데, 내가 마귀와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예수님이 그 싸우는 방법을 40일 금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시험을 하죠. 지금 이건 첫 번째 시험인데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물리쳐셨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마귀를 이기는 영성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영성은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앞으로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아 잘 보아라. 마귀가 시험할 때 너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다.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왔지만 마귀를 대적할 때 나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대적한다. 잘 보아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기도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마귀를 이기려고 합니까? 그냥 아예 마귀에게 날 잡아 잡수소 하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마귀의 유혹에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마귀가 유혹할 때 내가 안 넘어갈 수 있겠는가? 다 넘어갑니다. 영성이 바닥나서 그냥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다는 것은 마귀한테 끌려가도 된다. 마귀에게 잡혀먹어도 된다. 그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서 별일 없겠지 방심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미련, 나태, 고집.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미련과 나태와 고집,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이 영적으로도 미련하고 나태하고 고집스러운 것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련, 나태, 고집을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견주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미련하고 나태하고 고집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련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련은 어리석음이죠. 지금 지난주에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일이 뭡니까?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바로 교황의 방한이죠.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런 검소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그냥 우리가 교황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수억의 가톨릭의 수장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치와 역사와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권한이 있는 자가 이 교황입니다. 그 교황이 그런 검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낮은 곳을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 일간지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 청년이 그 스카팔리라는 한 청년이 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무신론자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교황에게 하였습니다.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 2,500자 정도로 답변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기사에 실린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천주교겠죠? 신을 믿지 않거나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 된다. 양심을 지키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도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의 생활은 너무 모범적이고 특별히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하고 비교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조차도 이런 어리석은 발언을 하면 그렇게 존경받아가지고 그가 이런 엉뚱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도 그 기사 밑에 제가 댓글들을 보니까 기독교 욕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봐라 개독교 너희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잖아. 근데 교황은 괜찮다고 그러자 하면서 교회만 기독교만 엄청 욕을 해놨더라고요. 교황 말은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서 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어요.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에게, 나로부터, 나의 양심으로부터, 나의 착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구절, 수십 구절을 제가 찾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자나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나 불신자라면 그런 주장을 해도 아무 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었기에 예수 아니고서도 양심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냐 말이야. 여러분, 행위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성경에서 행위를 강조했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양심 지키며 살며, 우리가 양심 지키며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양심을 잘 지켜라 이걸 강조하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엄청난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평가하고 해석하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교황은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어야,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적게 좋아하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너가 양심 따라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하겠어요. 교황은 인기가 아주 높아졌어요. 선한 일도 하고 뭐 낮은 자도 찾아가고 하니까.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장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고, 그와 비견되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교황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이 성경, 나의 뜻이 여기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성경대로 살면 절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어. 내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사업하면 다 사업 망해. 성경대로 공부하면 다 망해. 성경대로 사람 사귀면 사람에게 사기만 당해. 전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나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옛 말에도 근본적으로 천생이 나태한 자들은 빌어먹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천생이 나태해서 게으른 자들은 빌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지만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에는 무척 부지런해요. 다른 일에는 무척 바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나태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는 무지 나태합니다. 무지 게으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잘 살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성이 약해서 결국 사탄의 먹이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 거, 열심히 돈 번 거, 열심히 공부한 거 다 사탄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 하는 거예요. 왜? 영성이 약하니까. 마귀가 유혹하면 그걸 그대로 마귀 좋아하는 일에 다 써버린다. 다 사용한다.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 하고, 지혜 있으면 그 지혜 가지고 마귀 좋아하는 일 하고, 물질 있으면 그 물질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고. 그게 영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나타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 영성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죄라 그랬어요. 다니엘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 수요일 날 나누었는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습니까? 하면 다들 바쁘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부터 그 나라가 바뀌고 메대 바사 제국까지 그 총리로서 섬겼습니다. 몇 왕을 섬겼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더라도 총리직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총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바뀌면 국무총리 가르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뀌면 그 밑에 물갈이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잘했으면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을 계속 쓰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몰락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메대 바사 제국이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의 나라의 신하여 안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나라가 바뀌는데 이 왕도 이 다니엘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총리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120도의 방백들을 씁니다. 즉 뭐 120도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죠, 주.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이거 다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걸 120도로 나누는 거예요. 미국이 50주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120주였어요. 120도를 나눠놨고 방백들을 세웁니다. 주지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120명 말고 그 위에 그 120명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국사가 많겠습니까? 한 나라도 아니고 전국에서 땅을 넓혔기 때문에 민족들도 다 다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막 보고서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올라올 겁니다. 그 120도에서. 눈, 코, 뜰 수 없이 바쁜 총리 생활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총리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세 번씩 꼬박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꼬투리 잡아보려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 사실 틀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은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서는 도저히 이 사람을 흠잡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옳지. 저걸 가지고 다니엘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죽입시다. 왕이 좋아하잖아요. 한 달 동안 나만 경배한다니까. 그래서 도장을 의인을 찍어준 겁니다. 왕의 국세를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한 달 동안에 그 왕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잡혀가잖아요. 다니엘같이 바쁜 사람도 다니엘같이 일이 많은 사람도 기도하는 생활에 나태하지 않았어요. 왜냐? 일이 많을수록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해가지고 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나는 막 성경 보기도 싫은데 막 억지로 막 성경 책을 펼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막 나를 무릎 꿇히고 기도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고 노력해서 좀 성경 읽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예수고 좀 노력해서 기도할 생각하지 안 하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성령이 나도 얻지 못하게 그냥 성령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닌가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생활에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신 분인지 출렁거리는 배 딱딱한 그 고물에서 그냥 잠들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피곤하신 분인데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걸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태하게 가만히 있으면 점점 우리의 영성이 망가질 뿐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훈련 아닙니까? 영성이 강해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술 하는 사람도 훈련을 해서 그 내공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될 때에 내가 애쓰고 힘쓸 때에 영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약골되는 겁니다. 망가지는 겁니다. 나태한 자들은 그렇게 영성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집을 한번 살펴봅시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나태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인정하나 그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지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바꾸지 않는 자들, 변화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을 듣고 바꾸지 않는 자, 고집 피우는 자들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집 센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고집 센 사람이 누굴까? 구약에서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무것도 거기서 탈취물을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몰래 그 외투와 물건들을 훔쳐서 자기 천막 밑에 숨겨뒀던 사람 아닙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여리고성보다 훨씬 못한 아이성에 대피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찾아내라 그럽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제비뽑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지파별로. 각 지파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또 집안별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 집안 중에서 또 더 작게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간의 지방 그 가족이 마지막 제비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제비를 뽑을 때 마지막으로 아간이 댕깁니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아간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비가 자기가 마지막까지 뽑힐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불통입니까? 지금 점차 제비 뽑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가기 전에 아간이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네.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저는 가장 고집 센 사람이 부자 청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십계명을 비롯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 앞에 고집을 피운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더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시키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무엇이든지 시키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핵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이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이걸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고집 피우는 자였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재물에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과 재미에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성경이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쾌락과 재미 그걸 못 부려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앞에 끄는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니라는데도 고집스럽게 불경건하고 불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 비유해서 고집스럽게 성경 읽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고집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련, 나태, 고집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련, 나태, 고집 이것은 일반적으로 번들로 묶여져 납니다. 번들 상품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나태하고 나태한 사람이 대체로 고집이 셉니다. 그건 아마도 같은 악의 뿌리에서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지나가다가 이 제목을 본 거예요. 미련, 나태, 고집. 그 제목을 보고 뜨끔했나 봐요. 오늘 나를 향해 설교하려고 그러는 갑지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죽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련, 나태, 고집의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부터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시범을 보이면서까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영성을 가강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마귀에게 다 넘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러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왜 예수님이 마귀 시험 받으러 갑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미련하고 나태하고 고집스럽게 여전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어리석고 고집센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이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도 맘 놓고 못 놀아요. 재지음은 찝찝해요. 늘 불안해요. 차라리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이겼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우리 개인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이거 없으면 영락없이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내가 마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아니란 생각부터 깨어지고 하나님 더 말씀 생활로 기도 생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농락당하기 싫습니다. 주님 나의 이 미련하고 나태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내가 애쓰고 힘써 하나님을 기도하며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연약하니 주님 좀 도와주셔서 내가 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